위대한 수령 짐성동지에 서거 성을 두돌세 즈음하여 캄보자 국적 선박 에버브라이트 호 선원들의 회고 모임이 5일 해주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온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정치 원로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조선 측면과 세계 사주와 위협, 나라들 사이의 친선 관계 발전에 싸우신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만년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